앉아서 듬듬복듬복 알맞게 비가 와서 오고 근자라 해련 여디 풍년이 들어 경술련 대풍년 다시나 돌아보니 두부 실중을 주자 우리 경양 가을을 불러보자